한 사람의 가슴도 제대로 지펴지 못했으면서 무성한 연기만 내고 있는 내 마음의 군불이여. 꺼지려면 아직 멀었느냐.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인입니다. 나이덕 시인의 서시로 FM 영화음악 문을 열었는데요. 서시, 우리말로 여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시를 쓸 사람이 영원한 시작의 의미로 쓰는 글이죠. 항상 아이러니예요. 급방송을 하게 되면 그래, 끝은 시작과 맞닿아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시를 골랐어요. 꼭 그 마음입니다. 단 한 사람의 가슴도 따뜻하게 지펴주지 못하고 그냥 연기만 피우지 않았나. 자, FM 영화음악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라니 크라베츠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 들려드렸습니다. 막싱 헬레나에 삽입된 곡이었죠. 경기 고향의 민철호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곡을 또 마침 신청해 주셨네요. 오늘 마지막 시간은요. 저희 FM 영화음악 팀이 좋아하는 곡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곡으로 꾸며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보고도 듣고 싶은 곡을 막 다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곡을 찾아 들려드려야지 하면서 끝끝내 못 들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사연들만 골라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한 번씩은 이렇게 다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이우석 씨, 한용택 씨, 자 숨은 애정으로 잠을 줄여 오셨다는 허수진 씨, 김점례 씨, 이미숙 씨 잘 듣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어떤 방송에서든 영화음악 프로그램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김민지 씨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김민지 씨를 이 MBC 라디오를 듣다가 언젠가 그 이름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천밀밀. 이 천밀밀에서는 장만옥의 얼굴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래요. 뭐, 샤론스톤이니, 뭐, 옛날 사람이네요. 뭐 맥라이언이니. 그, 당시에 그 장만옥과 겨루던 서양의 여배우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표현 못할 그 남는 부분이 그 얼굴에 있습니다. 그 둥그렇고, 무슨 보름달 같잖아요? 이 보름달을 흐르는 물에다가 샥샥 한두 번 이렇게 씻어가지고 톡톡 건져낸 것 같은 그런 맑음이 있는 얼굴인데, 천밀밀에서는 그런 얼굴이 전해주는 느낌이 강했죠? 아, 우리 그 영화음악 작가 권형 씨가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곡이라고 하네요. 등려군이 부릅니다. 자, 이제 What the Iron.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 틈이 없어야 합니다. 유지비, 엔진의 수명까지 생각한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쉘로 관리하십시오. 셀 틈 없는 디젤 엔진 오일. 산책 FM 영화 음악. 네, FM 영화 음악 듣고 계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참 이상하게 아무 생각이 없네요. 머릿속에 담담합니다. 오늘 저희 박혜영 프로듀서가 아주 좋아하는 곡을 여러분께도 소개합니다. 영화 시스터 액트 2에서 수녀들이 함께 부르는 곡이죠.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Now if you need me, call me. No matter where you are, no matter how far, don't worry, baby. Just call out my name, I'll be there in a hurry. You don't have to worry. Told you you can always count on me, darling. If I'm not there, I'm there to go. I'll be there when you want me. So where's the hide? Baby, there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Ain't no valley low enough. Ain't no river wide enough to keep me from getting to you, baby. And no wind, no wind, and no rain, no rain. 인천 남구 숭의 이동의 신은경 씨, 서울 노원구 상계 구동의 송문원 씨, 그리고 대전의 신미정 씨 잘 들으셨어요? 이거군요. 저희 작가 백은하 씨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버팔로 66 중에서 그 킹 크림슨이 부른 곡인데, 크리스나 리치가 그 볼링장 안에 들어갔을 때 무대 조명처럼 그녀를 향해서 조명이 비치고 이 곡에 맞춰서 탑댄스를 출 때 그때 흘러나오던 곡입니다. 문차일드 들어봤고요. 아, 다음 곡은 저희 작가 황보나영씨의 추천곡입니다. 미나타네온 밤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아, 두 소녀의 이야기. 그 중에서 정말 굉장히 자의식이 강한 열정적인 그 미나 타넨바움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이 영화 속에 그 달리다의 음성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그는 막 18살이 되었네. Il était beau comme un enfant, fort comme un homme. C'était l'été, évidemment, et j'ai compté en le voyant mes nuits d'automne. J'ai mis de l'or dans mes cheveux, un peu plus de noir sur mes yeux. Ça l'a fait rire. Approché de moi, j'aurais donné n'importe quoi pour le séduire. Il venait d'avoir 18 ans, c'était le plus bel argument de sa victoire. Il ne m'a pas parlé d'amour, il pensait que les mots d'amour sont dérisoires. Toi, il avait vu au cinéma le pléonasme. Au creux d'un lit improvisé, j'ai découvert merveillé un ciel superbe. Il venait d'avoir 18 ans, ça le rendait presque insolent de certitude. Et pendant qu'il se rhabillait, déjà vaincu, je retrouvais ma solitude. J'aurais voulu le retenir, pourtant je l'ai laissé partir sans faire un geste. Il m'a dit, c'était pas si mal, avec la tendeur infernale de sa jeunesse. J'ai mis de l'ordre à mes cheveux, un peu plus de noir sur mes yeux, par habitude. J'avais oublié simplement que j'avais deux fois 18 ans. 미나탄의 마음 중에서 달레다의 음성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안나 이야기 중에서 알리다 켈리의 음성이었어요. 호소력 깊은 그 시노메 모로 들어봤습니다. 이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정겹게 불러주시네요. 끝나는 마당에 저도 친한 척 누나라고 불러봅니다 하신 경남 마산의 김민석 씨. 제가 사실 남동생이 없어서요. 이 누나라는 말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예, 누나라고 부르면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요. 고맙습니다. 정겹게 불러보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하면서 은희 언니 해주신 서울 성동구 성수 일가의 최두은 씨. 우리 서울 강서구 화곡산동의 나성필 씨가 신청하신 곡 함께 들어볼까요? 그 라디오헤드의 크립, 영화 시클로에서 근사하게 흘러나왔죠? 들어보죠. Thank you. 김경아, 민명희 씨 잘 들으셨어요?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 삽입되었던 I'm Kissing You 들려드렸습니다. 참 이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정 듣는데 사람이랑 정 듣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정 끊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니까 삶의 리듬 자체가 좀 느려야 되는데 가끔씩 이 산업사회 내지는 이런 게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렇게 정끈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참 걸릴 것 같죠? 여러분과 이렇게 정드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을 하고 사연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인터넷 게시판이나 엽서나 편지 를 보면서 그 안에 담긴 이름만 보고도 이 사람이 그래 어떤 이야기를 했던 분이지? 아 저번에 그런 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또 뭔가 실체가 있다고 느껴졌을 때 굉장히 저는 아 그래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고 방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또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서울 강남구 대치일동의 김동욱 씨, 아유 저희 방송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위아래 분들 글을 보니까 혹시 마지막 방송? 하고 질문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마지막 방송이에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그 Over the Rainbow. 영화 음악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많은 영화 속에 삽입이 됐는데요. 오늘은 You've Got Mail에 삽입된 Over the Rainbow 헤렌 예슨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someday I'll wish on a star and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Where troubles melt like lemon drops away above the chimney tops, that's where you happy little bluebirds fly beyond the rainbow. Sets my soul on fire. I give myself in sweet surrender. My one and only on your cheek whenever I speak tells me that you are my own. You fill my eager heart with such desire. Every kiss you give sets my soul on. I give myself in sweet surrender. My one and only love. My one and only. 서울 서초동의 나숙희 씨, 장안이동의 고영욱 씨, 그리고 경기 시흥의 양인찬 씨 잘 들으셨어요? 송영욱 씨가 스팅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들려드렸습니다. 영화 Living Las Vegas 중에서 스팅이 부른 My One and Only Love 들었습니다. 그래요. 영화 음악은 접으면서 스팅의 음성 한번 안 들을 수가 없죠. 영화 음악을 접는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이 영화 음악이란 프로그램이 MBC의 라디오에서는 이제 사라지지만 아마 프로그램 곳곳에서 영화 음악은 계속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도대체 왜 제가 이 영화 음악이란 프로그램의 문을 닫게 되는지 이 숨통을 끊고 가게 이제 그게 너무 그게 좀 죄송합니다. 이 사실 6개월 동안 하면서 이걸 끝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참 죄송스럽네요. 다음에 저희 FM 영화음악 뒤에 새로 오는 프로그램은 All That Music 맞죠? 예, 2시간 동안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하고요. 박소연 아나운서가 진행을 합니다. 박소연 아나운서는 제가 이제 아나운서국 사무실에서 자주 보는 후배인데요. 그 여자가 꽃 같지 않고 나무 같은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나무 같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많은 잠 못 이루는 분들에게 싱싱한 생명력을 전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굉장히 좋은 음악들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이 이 시간 가득 채워질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곡을 들어볼까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동의 김중광 씨. 늘 정말 음악적 지식도 많으시고 많은 신청곡을 올려주시는데 제때 들려드리지 못했어요. 언젠가 날씨가 환장하게 좋습니다. 햇빛에 널어놓은 빨래가 부러울 지경입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들려드릴게요. 빨래를 널면서 김중광 씨는 오페라 아리아를 듣곤 하신다고 하셨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밝은 햇빛 아래서 듣는 달의 노래 좋습니다 하셨어요. 영화 바이어 센티니어 맨에서 앤주가 밤에 즐겨 듣던 그 아리아 한번 들어보죠. 네, 영화 바이센테니어맨 중에서 달의 노래 가브리엘라 베나코바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아, 이제 정말 인사를 드릴 텐데요. 참 어느 분인가요? 마지막으로 그냥 보내기가 섭섭해서 고백이라도 해야겠네요. 함께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하시면서 홍덕표 씨가 글을 올려주셨는데, 아, 이 말은 정말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청취자분들도 방송에서 기쁨을 얻을 때가 있겠지만 정말 기쁨을 얻는 것은 진행을 하는 사람, 방송을 만드는 사람이 청취자로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라디오는 그래서 사실 좋잖아요. 서로가 굉장히 자주 소통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영화 이야기도 함께하고 음악 이야기도 함께하고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곡을 띄워드릴게요. 서울 송파구 오륜동에 유준 씨의 신청곡을 들려드릴 텐데, 참 제가 미련이 많아서 아직도 여러분의 이름을 적은 종이가 많은데, 시간상 다 부를 수는 없네요.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못다 들은 이야기는 저 빛나는 나무에게서 다시 들어보라는 어떤 스님의 법어를 제게 전해줬는데, 뭐 방송은 계속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마음과도 같은 곡목이네요. 영화 하나비 속에서 히사이시 조의 음악 Thank You For Everything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혜영, 작가 권영, 백은하, 황보나영, 그리고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Yeah.